구름 속에 묻혔더냐, 안개 속에 쌓였더냐. 내기도 노래하네. 인통초 한 세월에 서리서리 맺힌 사연. 일편 단심 세월 간들 변할리요. 묻혔더냐, 안개 속에 쌓였더냐. 네 모시는 목포항에 파도들도 춤을 추네. 인통초 한 세월에 마디마디 아픈 사연. 님이시여 님이시여 인정 속에 묻어주오. 님을 위한 일편 단신